쳐다본 너의 얼굴에 언제나 나를 보며 웃음 짓던 미소만 이런 사람은 나에게 없을 거라고 그럴 거라고 믿었어 내게 점점 식어가 또다시 준비 아니면 책임한 너에게 나 하늘을 원망해 운명의 시간을 따라서 떠나가 아무 말을 하지도 못한 채 너는 고개를 떨구며 검은 눈동자에 슬픔만 볼 수 없다고 차갑게 말을 하고서 너는 멀어져 천천히 천천히 점점 더 멀어져만 가 다시 또 찾아온 이별 마지막으로 불러봐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내 맘에 네 모습 oh. 마지막 목소리에 그대 눈물이 들려 떨리는 한숨 쉬며 소리쳐 말을 해봐도 또 다른 사람 찾아서 떠나가 돌아오라는 말조차